10년이 흘러도 감정 남아있어 향기로운 추억들 다시 만날 시간이야 난 새로운 시대로 나가는 나를 봐 두려움 있어도 해결할 거야 늘 끌려왔듯 다시 힘차게